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? 바람이 분다 그녀가 온다 사랑이 온다 내 품에 어디선가 다가오는 그대 향기 또 어쩔 줄은 몰라 하는 낮에 맘이 콩닥콩닥 가슴 떨려 어떡하니 이 맘 아마 사랑인가 봐 상큼상큼해 짜릿짜릿해 너만 너만 생각하면 나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돼 도저히 나는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